같은 바보 같은 얼굴도 차라리 나는 꽃긴 모습도 많이 먹고 해나온 요즘 다 좋아 죽을 것만 같은걸 이렇게 맛있는 네 옆에 난 누워있을 때면 가끔은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사랑을 또 대묻고 났어야 편하게 잠을 드는 걸 저기도 전부 다 왜 멋있는지 넌 남들이 보기에 또 멋있는지 내 일반 고민 나는 너에게 너를 좋아하는 날 사랑해주세요 이보다 더 꽃도 바다도 부족해 그때가 좋아요 이만큼요 나 그댈 진짜 사랑하나 봐 왜 이리 멈춰요 불안해요 이렇게 과분한 사람이 왜 내가 좋아요 어떡해요 그대가 내게 온 거냐고요 너가 가끔 피곤한 말투로 야. 내가 귀찮은 것처럼 굴면 서운한 맘이 별처럼 커져 짜증 내버리고 마는 걸 나도 알아 못해준 것보다 잘해준 게 더 많단 걸 미안해 자꾸 화내는 나라서 행복해 너와 난 함께라서 사랑해 늘 행복하자 여기도 저기도 어디도 또 없을 거야 내 사랑은 네 옆이 마지막일 거야 평생을 함께 해줄 나에게 너에게 푹 빠진 나의 사랑해주세요 이보다 더 꽃도 바다도 부족해 그때가 좋아요 이만큼요 나 그댈 진짜 사랑하나 봐 왜 이리 멈춰요 없을 거야 그때가 좋아요 좋다고요